알고서야 어떻게 이래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변한 사이로 가끔 친구처럼 연락하자고 심장이 멎어 또한 놀랄 만큼 이렇게 아픈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래 안 된다 잡아도 갈 거니 못한다고 울어도 정말 갈 거니 다 쓸데없는 일인가 봐 누굴 사랑하는 건 우리가 했던 게 사랑은 사랑이 내가 미쳤나봐 그렇지 않고서 지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헤어지자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흔들어 꽉 깨문 내 입술이 그만 헤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기 얼마나 힘든 줄 넌 모르지 오늘 밤 잠들기도 전에 눈물 먼저 날 텐데 내일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널 찾을 텐데 너 없이 잠을 자고 깨어나고 숨을 쉬라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래 사람조차 희미해질 거야 지금은 나 없이 넌 안 될 거라지만 그렇게 될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